H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짜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기억의 숲을 지나. 날씨는 맑음.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일주일의 마침표.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근데 잠시만요. 오늘이 9월 15일? 이런, 뭐 했다고 벌써 9월이 반이나 지나가 버린 걸까요? 분명 엊그제가 개강이었던 것 같은데 이러다 중간고사도 눈 깜짝할 새 다가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벌써부터 한숨이 푹푹 나오네요. 후덥지근한 날씨도 한풀 꺾이면서 날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볕이 좋은 단지밭에 앉아 바람을 맞으면서 책이나 한 권 읽고 싶어요. 아, 혹시 어렸을 적 공원이나 강가 같은 곳으로 나들이를 많이 다니셨나요? 저는 물을 워낙 좋아해서 부모님께서 수영장이랑 바다에 많이 데려가 주셨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저의 첫 기억들은 온통 파랗게 물들어 있답니다.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전나귀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타고나기를 물과 가깝게 태어난 탓일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물을 참 좋아했습니다. 남아있는 어릴 때의 기억들이 죄다 수영장과 함께인 거면 말 다 했죠? 수많은 기억들 중에서도 저는 어릴 적 친했던 언니, 친구들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물놀이를 했던 게 처음으로 떠오르네요. 누가 더 어려운 자세로 다이빙을 하나 시합도 하고 물속에서 숨 오래 참기 게임도 하고 그러다 입술이 잔뜩 파래진 채로 올라와 따끈한 컵라면을 먹었던 것까지 10년도 훨씬 더 지나 오래전 기억이지만 행복했던 그 순간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절 미소짓게 합니다. 가끔은 숨이 찰 정도로 열심히 놀았던 그때가 그리운 동시에 그만큼 순수하게 놀아본 적이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는 현실이 조금은 씁쓸하게 느껴지네요. 김현철의 동네 가끔씩 난 아무 일도 아니 작지 않은 스무 회를 넘도록 나의 모든 잘못을 다 감싸준 나의 동네에 올해 들어 처음 내린 비 내가 걷는 거리 거리 거리마다 온 나를 믿어왔고 내가 믿어가야만 하는 사람들 남아있는 어릴 적 기억들이 모두 물과 가까운 탓일까요? 저는 지금까지도 물을 참 좋아합니다. 매번 밸런스 게임을 할 때마다 산보다는 바다를 고르죠.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도 좋고 다양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강도 좋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바다를 가장 애정합니다. 쉼없이 모래사장을 적시며 왔다 갔다 하는 파도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좋아하는 노래까지 들으면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죠. 바다에 가면 동생들과 모래성을 쌓고 조개를 주웠던 기억도 살며시 떠오릅니다. 부모님이 조개와 게를 페트병 한 통 가득 채워오면 용돈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저랑 동생들을 바다에서 놀게 두고 편하게 쉬시려는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지치는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지만요. 아직도 바다에 가면 그때 생각이 날 정도니까요. 저는 오로지 바다 하나를 보러 부산까지 훌쩍 달려갔을 정도로 바다에 진심인 사람이라 이 일기를 쓰는 지금도 바다가 보고 싶어지네요. 세븐틴의 먼지. 싫어하면 싫어지면 좋겠어. 좋아하는 맘을 멈추고 싶어. 아주 잘 지내고 있단소. 식은 잘 듣고 있어. 친구 녀석들 놀리듯 내게 전하고 있어. 심고 집은 옷걸이 위에 걸려있던 너의 계절 자켓. 그 위로 쌓인 마음이 뭔지 너의 향기 묻어있는 스리게 생긴 그리움의 먼지. 엉켜서 굴러다니죠. 살 띄고 저도 모르게 추억에 잠긴 시간이었네요. 평소에도 예전 사진들을 돌아보면서 그때를 회상하곤 하는데 이렇게 어릴 적 기억까지 되짚어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덕분에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로부터 현재를 버틸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 한 번씩 뒤를 돌아보며 살아가기로 해요.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벌써 날짜기가 예쁜 이야기들로 가득 찼네요. 아직 날짜기와 함께할 날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웃으며 돌아볼 수 있는 추억들이 가득 차도록 다음 페이지도 열심히 채워올게요. 오늘의 목소리는 배윤, 음향은 윤리경이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김유진 씀. 8 UBS